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우리 마을에 달도 온다 하늘에는 별이 종종 우리들을 비춰주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뛰어보세 뛰어보세 신명나게 뛰어보세 엄마 청춘 여러분들이 반을 즐겨보세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나라 저기 저 달 속에 천년만년 살고 지고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징징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청천 하늘에 찬별도 많고 이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우리 모두 즐거웠고 주인 새로 하나 되세 대진아 칭칭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대진아 칭칭하네 어와 세상 헌인예돌 내 말을 들어보소 늙어지면 못 노나니 다같이 놀아보세